세상을 온통 쏟아도 그대로 오래 살기 이제 꿈보다 그보다 웃어 그대로 오래 살기 Es nuestro gran deseo, calma nuestra sed de ti. Puntual en toda tu frescura, tocándonos una vez más. Ven, alento, Tu presencia es nuestro gran deseo.